전 지상에서 예고도 없던 네가 내가 싫어하던 옷을 왠지 입고 나온 너 도대체 왜 이래 무슨 말이야 난 정말 이해가 안 돼 Oh come on lately 뭔가 잘못된 것 같아 You make me crazy 거짓말이야 날 떠난단 그 말 이대로 널 보내긴 싫어 아무리 말을 해도 아닌 것 같아 I say no 미칠 것 같아 한번 빨리 내게 말해 사랑한다고